성가대 남자분들이 이렇게 층계가 돼서 좀 올라가니까 소리가 확실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당히 그 고음 나오는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음대 뭐 다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연습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참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수고하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무슨 기술의 여부보다도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들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은 요셉이가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참 편안한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 400년 동안은 정말 노예 이상의 그러한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죠. 마침내 주전 1446년에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람셋에서 주로 살았는데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광야는 정말 문자 그대로 허허벌판이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도저히 광야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그 당시에 지리적 환경으로 볼 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째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다른 말로는 해변길이라 해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죠.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리 가까운 길일지라도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길이냐? 수르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 이름이죠. 수르 광야.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진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 숫곳에서 가데스까지 이르는 길을 수르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숫곳을 지나서 수르광야를 거쳐서 가데스에 이르기 때문에 수르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길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진친 이 숫곳에서 수르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 더 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두 번째 진을 치게 했습니다. 수르길도 그냥 통과, 스킵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길이 있느냐.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일산. 세일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애굽 지파들, 아니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이 원로 목사님이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2권, 즉 잊어버렸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대해서.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쉽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일산길. 이 길은 바란 광야를 거쳐서 세일산까지 가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은 비터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고 그 아래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터 호수와 이 홍해 사이를 지나서 세일산까지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가나안은 곤방 건너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진친 장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세일산으로 가는 길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일산으로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일산을 따라서 가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가는 길에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더 밑으로 내려가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에담에서 더 남쪽인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믹돌앞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2절에 나와 있는 돌쳐서라고 번역된 말이 있죠. 돌쳐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 그 뜻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일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믹돌 앞으로 홍해 앞에다가 진을 쳐라 하신 거예요. 이 믹돌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광야에 갇힌 그런 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믹돌 앞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죠. 아래쪽에는 큰 산이 있어서 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마병, 기변을 몰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완전히 도외된 쥐입니다. 도가니 된 쥐야. 도망갈 데가 없어. 진퇴양난.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가 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득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무크라고 하는데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으면 이 아득하다는 말을 썼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편한 길을 놔두고 길도 없는 그쪽으로 꼭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놈들이다. 정신없이 떠돌다가 갇혀버렸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1차 볼 때는 아주 위기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꽉 막힌 참 죽음의 위기,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서 참 길이 안 보입니다. 해결이 안 돼.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위기 가운데 집어넣으실까요?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쫓기는 바로의 군대에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믹돌 앞까지 굉장히 접근해서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힘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판단이 흐려져 겁을 먹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공동 번역에는 아주 멋있게 통역을 했습니다. 바로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제 덮칠 듯이 따라오고 있어요.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겁을 해서 참 여호와께 부르짖죠. 기가 죽고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원망부터 나가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람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 참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원망하지 나가서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면서 이런 참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죠. 아 밑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덮칠 듯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앞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면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는 길도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때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으셨던 겁니다. 다른 길로 가면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평탄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볼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랬죠. 모세야, 왜 가만히 있느냐?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큰 돌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닷물이 갈라져서 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노래가 있지만 바다가 육지가 됐잖아요. 넓고 깊은 물입니다. 그 물을 말리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또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서 구원 얻은 자들로 참 건강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옛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의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굽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한 길을 통해서 속히 도망을 갔다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을 잃어서 길도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서 갇혔다. 오도가도 못하게 갇혔다 하는 소식이 바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잘됐다. 그놈들 갇혔으니 가서 다 그놈들을 죽이자. 그러면서 애굽 군대가 마병과 기병을 이끌고 쳐내려온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원래는 그냥 내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고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금, 폐물, 뭐 옷까지 할 것 없이 다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달래는 건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금목걸이나 금반지나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내놔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거 얼마짜리인데 말이죠.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다 내놨어. 어쩔 수 없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자, 이것들을 붙잡고 있다가는 이제 우리 남은 식구들까지도 다 죽겠구나.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지는 거 다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빨리 떠나라. 빨리 가라. 쫓아내듯이 빨리 가라고. 그런데 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변했어요. 때가 왔다. 됐단 말이야. 저것들이 갇혔으니 쫓아가서 다 죽이고 뺏긴 거 다 찾아오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했어요. 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줬어? 왜 자기들이 이렇게 그들을 금은 보석을 줘서 떠나게 했는 걸 깜빡 잊고, 아이고, 역시 뺏어오면 되겠구나. 애굽 군대를 유인한 거예요. 따라가게끔, 쫓아오게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번에 진멸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유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애굽 군대는 뒤쫓아온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 군대가 갈라진 마른 땅이 된 홍해 속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하, 잡힐 듯 합니다. 조금만 더 쫓아가면은 저놈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때 하나님은 어떤 작전을 실시를 했습니까? 세 가지 작전을 했죠. 첫째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싸움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정신이 맑아야죠. 그래야 뭐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어지러우면 무슨 일을 성공 못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 거야. 좌우로 질서가 없습니다. 서로 충돌해서 혼란에 빠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생각이 똑바르면 그렇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입니까? 병거 바퀴를 벗겨져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다. 아, 잘 달리던 마차의 바퀴가 갑자기 빠져버려. 그럼 탁 주저앉습니다. 달릴 수가 없어. 그 뒤에 오는 병거가 부딪혀가지고 그저 꼼짝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마찰 바퀴를 벗겨버렸습니다. 핀 하나만 빠져도 바퀴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마찰 바퀴를 그러면은 벗겨지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앞에서 넘어지면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마지막은 홍해 물이 다시 합쳐지게 만들어버렸어. 벽을 이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육지가 나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물이 덮쳐보세요. 그의 결과로 바로왕을 위시해서 애굽 군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원이 진멸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6절이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무슨 총칼로 기술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할 때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인 4절이나 17절, 18절 또 15장 6절 여러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영광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영광이고 감히 어떤 피조물도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시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있어요. 자, 내가 생긴 것, 내 존재의 근원은 내 아버지에게 있죠. 쉽게 표현해서 우리 아버지의 존재의 근원은 할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또 증조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그 존재의 근원이 있어.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밖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있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누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아,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40세 돼서 애굽 사람을 죽였죠. 나라를 자기 백성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가 그것을 알고서 잡으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아니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궁중에 있었으면은 그 모든 고귀한 학술을 다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말이죠.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 아닙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결국 탈론한 거죠.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간 곳이 미디안 광야. 거기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있으면서 참 그동안에 교만했던 거, 겸손치 못했던 거, 자기 자랑 다 없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됐어. 이제 나이 80이 됐잖아요. 이래서 겸손하게 된 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만에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양치러 호렙산 그 언덕에 가니까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양치면서 보니까 저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야 희한하다. 야 한번 가서 알아보자.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쪽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더러운 그 신발을 신고 오겠느냐 말이죠. 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도 타질 않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습니까? 떨기나무는 광야에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나타냈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을 나타냅니다. 불같은 환란.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뭘 말씀합니까? 이것은 아무리 애굽이 강대국이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아무리 뭐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깨닫지 못하는 이놈들아, 도토리 기저귀 같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불에 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시내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던 이 나암셋까지는 직선거리로 볼 때 34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완전히 그 중간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참 말이 됩니까? 모세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로 온단 말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통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시내산에 오르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이루어지고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여호수아 21장 4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형통하게 이룬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통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간단했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데려왔습니다. 거기서 11개월 20일 동안을 십계명을 주셨죠. 세부율법을 주셨죠. 성막 식양을 다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싸울 장정의 숫자를 계산하게 했어요.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참 작정 가운데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14절 볼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싸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 원망을 그치라는 말씀이에요. 원망해. 무슨 일만 당하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히브리어로는 하라시라고 합니다. 침묵하다. 입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발 입을 닫고 말을 그치고 잠자코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 제발 잠자코 있으라. 내가 싸워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입술에 원망이 있다면 다 그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질 것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운데서 기대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어야죠. 아, 왜 이렇게 나는 일을 이렇게 만들었나 원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 죽고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여기 가만히 서서는 히브리어로 야차부의 히트파엘형 제기 동사입니다. 너 자신이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내 스스로 굳게 서 있으라.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요동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과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소망을, 희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 보니까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표준 서버적에는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의인된 거야. 그러니 의인된 너라면은 겁내지 말고, 응? 죽음이 닥쳐도 너희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야.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참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교회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자녀들 건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산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